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신약 성경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같은 또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들의 10번 정도씩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또 예언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되었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다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중요한 말씀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그렇게 신약에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학자들 또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시 중에 하나로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편 110편의 표제어에 나오듯이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떨 때왜 불렀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학개 선지자가 1절부터 4절까지를, 5절까지를 다윗에게 고백하여 불러주고, 또 6절과 7절을 다윗이 직접 고백한 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라면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아도나이, 예.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도나이로 표현되는 자신의 아도나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호와의 오른편에 원수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질 때까지 너는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예, 우리는 나중에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이 말을 메시아의 시로 예언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은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 선지자가 다윗에게 불러주도록 다윗이 적은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함 가운데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손 중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분,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분에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그분은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 권능의 규는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규는 이 지팡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빌립보서 같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만유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며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서 원수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존귀한 왕이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족보도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제사장의 자손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하기 훨씬 더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로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면서 중보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막 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이유는 여호와를 또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온 세상을 뭐 하실 분이세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지고 깨트림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그래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심판하고 전쟁의 날 어떻게 보면 막 쫓겨 도망하는 자는 물을 마실 여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여유 만만한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드신다는 얘기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패배자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승리자는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승리를 선언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실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짧은 말씀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메시아의 시에서 특별히 제가 3절 말씀을 건너뛰고 나누었는데요. 3절 말씀을 갖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날,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선언되어지는 그때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기력하고 또 힘 빠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생하고 푸르른 주님의 은혜 위에 날마다 서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즐거이 헌신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승리하실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여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은 기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이 헌신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뭐 책들 같은 것들을 읽다가 그렇잖아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시골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교인이 건축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벽돌 하나라도 같이 우리가 같이 쌓아가고 헌신하며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 중에 그 여자 자매님이 5살짜리 아이가 있는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얻다 맡기기는 그렇고 또 기도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회에 빠지기는 그럴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기도회에 참석한 거예요. 아이가 나와가지고 봤더니 어른들이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집에 가는 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해?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회 분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준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헌신하고 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자 성도님들이 벽돌 하나라도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헌신하셔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한 거고 너도 기도했지 그러고 집에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전에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5살짜리 어이가 어디 갔나 막 찾는데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봤더니 아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근데 목사님이 막 그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엄마도 막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뛰어갔다 다가가 봤더니 아이가 그 장난감 차에다가 벽돌 하나를 싣고 온 거예요. 자기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벽돌 하나를 사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용돈들 모았던 건데 이거 다 했더니 벽돌을 몇 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살 수 있다고 해서 목사님 앞에 조그만 자동차를 수레 같은 것들을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끌고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 원한다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어저께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그 다음날 아침에 처음으로 가져온 그 5살짜리 그 아이의 헌신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그 아이의 전 재산을 바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또 나눈 거예요. 네, 성도님들도 다 도전받고 은혜 받으셨어요. 기도회는 했는데 다들 생각이 많으셨어요.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연세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이 교회 초창기에 자기가 건축을 앞두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또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나이가 제일 많은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시골교회의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양치기 장로님이 아니라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 믿고 시골에서 사시다가 예수님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 위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무언가 하고 싶은데 너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뭐 이러려고 했더니 배움이 짧고 자기가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가리키는데 좀 연약함이 있는 것 같고 또 물질적으로 쓰임 받고 싶으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 받은 것들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옛날 시골 교회들은 종을 쳤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마다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같이 새벽 기도 있으면은 10분 전에 종 치는 거예요. 기도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또 종 치는 거예요. 주일 날도 주일 예배하기 전에 종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교회에 종을 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종을 치고 수요일날도 종을 치고 주일날도 종 치고 그래서 이분이 종치기 성도님이었다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니까 종치기 집사님이 됐다가 나중에 종치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것 주님 앞에 그 일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종치는 일 하나지만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새벽에 종을 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셔서 한 시간 만에 조용히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누우셨다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셨대요. 한평생 그분이 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종치시는 거. 교회 종치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젊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 일을 죽으실 때까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다 올라가셔서 사람들은 그분을 종치기 장로님으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으면서 그것들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좀 물질 좀 드리면서 무언가 좀 헌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벽돌 하나나 내가 벽돌을 뭐 수십만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이 땅을 그분의 발등상처럼 여기시고 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의 교회를 수없이 개척하였다고 한들 여러분 한평생 종을 치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귀하고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눈으로 보면 다 작고 연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정말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 되고 주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되어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말씀 전하는 일이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청소하실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아주지도 못하는데 교회도 그냥 맨날 이런 일 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대신 주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때도 여러분 내일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을 드리실 때 즐거이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가대에 서시든 무슨 봉사를 하시든 차량 봉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우리 안에 그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자로 살면서 누구보다도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치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만유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 예수님 섬기며 그 예수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마지막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백성, 주의 청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대서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대서비가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주의 청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되고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